HUBS 오늘 미술 한 입.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평소에 미술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혹시 좋아한다는 생각보다 심오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나진 않았나요? 지금 이 시간은 미술에 대한 지식을 쉽고 재밌게 한입 먹어보는 오늘 미술 한입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일들이 발생하고 매일매일이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미술처럼 추상적이고 심오한 것들을 멀리하고 쉽고 명확한 것들을 가까이 하게 되었죠. 하지만 심오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했던 미술을 이야기로 쉽게 풀어낸다면 어떨까요? 누가 이 미술 작품을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게 된다면 하나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작품 속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오늘 미술 한 입을 통해 함께 알아봅시다. 우리가 먹어볼 세 번째 미술 작품은 오피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가 아닌 영국의 미술 작품을 준비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다뤄본 우리나라의 작품들 못지않게 이 작품 속에도 숨겨진 은유 표현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K-POP 걸그룹 레드벨벳을 아시나요? 바로 작년 3월 레드벨벳이 발매한 미니앨범의 타이틀곡 Feel My Rhythm은 오늘 다룰 오피리아를 오마주한 컨셉이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작품의 화가 존 에버렛 밀레이는 1829년 영국 출생의 준남작이었다고 합니다. 밀레이는 신기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예술적 재능을 보였고 영국의 로열 아카데미에 11살의 나이로 입학했다고 하네요. 오늘 우리가 먹어볼 미술 작품은 그의 작품들 중 숨겨진 스토리가 정말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오피리아의 화가 존 에버렛 밀레이에 대해 먼저 알아봅시다. 밀레이가 태어난 1851년 당시의 화가들은 르네상스 시대부터 내려온 정형화된 아름다움에 심취해 있었는데요. 때문에 진정한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전성기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미켈란젤로와 다빈치, 라파엘로의 스타일을 따라해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술이 공식처럼 정해져 있던 거죠. 이 공식만 지킨다면 누구든 유능한 화가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이에 반발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바로 오피리아를 그린 밀레이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특출난 예술적 재능으로 11살부터 영국 최고의 예술학교인 왕립 아카데미에 다녔던 밀레이. 그는 학교에서 옛 거장들과 똑같은 구성과 테크닉을 모방해 그림을 그리는 것에 불만을 품게 됩니다. 밀레이는 그림 속에 화가만의 생각과 의미가 녹아들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을 모아 학교의 아카데미 미술에 반기를 들죠. 그들은 지금의 예술이 르네상스 시대의 라파엘로부터 왔으니 라파엘이 태어나기 이전의 예술로 돌아가자고 뜻을 합칩니다. 그리고 서로를 형제라 부르며 라파엘 전파를 결성하죠. 그들은 완벽하고 이상적인 공식의 그림을 그리는 대신 산으로 강으로 이재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그대로의 자연을 그리기 시작하죠. 꽃과 나무의 본연 그대로 색을 담기 위해서 수년간 영국 그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청록색, 자주색, 보라색을 다시 쓰게 됩니다. 이렇게 밝고 다채로운 색의 활용은 당시엔 아주 혁신적이었죠. 그렇다면 밀레이의 오피리아 작업 과정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그림의 주인공인 사람만큼이나 배경이 되는 자연을 동등하게 중시했던 밀레이도 오피리아의 배경을 그리기 위해 엄청나게 고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마음에 쏙 드는 강가를 발견한 밀레이는 그 앞에 이재를 가져다 놓고 매일 11시간씩 주 6일 꼬박 5달 동안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당대의 화가들은 자연으로 나가 간단히 배경을 스케치한 후 작업실로 돌아왔지만 밀레이는 이 강가에서 스케치부터 채색까지 모두 완성합니다. 눈이 오면 움집을 지어서라도요. 날씨가 변덕스럽기로 유명한 영국의 자연 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일은 그야말로 극한 직업이었는데요. 밀레이는 그의 친구에게 이런 환경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살인자에게 교수형을 처하는 것보다 더한 형벌이라고 확신한다 라는 편지를 쓰곤 했다네요. 이렇게 집요한 관찰 끝에 밀레이가 그린 오피리아 속 자연은 정말 사실에 가까운 모습이었는데요. 싱그러운 초록색 자연에 푹 안긴 듯 강물에 몸을 맡기고 축 늘어져 하늘을 보고 누워있는 여인. 몸은 반쯤 잠겨있고 헤엄치려는 의지 없이 늘어진 여인의 손과 텅 빈 여인의 눈. 그리고 고급스러운 드레스 옆으로 각기 다른 색을 자랑하며 흩뿌려진 꽃들. 그가 이토록 풀 하나, 꽃 하나까지 세밀하게 그려낸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꽃말 때문이었죠. 같이 한번 알아보러 갈까요? 이 꽃말을 이해하려면 그림 속의 여인, 오피리아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오피리아는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대사가 등장하는 바로 그 유명한 작품이죠. 극중 햄릿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일부러 미친 척을 합니다. 그러자 햄릿의 연인이었던 오피리아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오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햄릿은 이 상황을 눈치채고 오피리아에게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퍼붓죠. 그러면서 누가 이런 일을 시켰냐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커튼 뒤에 숨어 이 모든 상황을 감시하던 오피리아의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이고 말아요. 눈앞에서 벌어진 엄청난 참극에 오피리아는 그만 미쳐버리고 마는데요. 이후 매일 노래를 부르며 화관만 만들면 오피리아는 꽃을 따려다 개울가에 빠지게 되고 익사한 채로 발견됩니다. 햄릿의 어머니는 오피리아의 죽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늘어진 버들까지의 화관을 걸려고 했을 때 심술궂은 은빛까지가 갑자기 부러져 화관과 함께 흐느끼는 시냇물 속에 빠지고 말았어. 그 아이는 마치 인어처럼 늘 부르던 찬송가를 부르더라. 마치 자신의 불행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지만 그것도 잠깐. 마침내 옷에 물이 스며들어 무거워지는 바람에 아름다운 노래도 끊기고 그 가엾은 것이 시냇물 진흙바닥에 휘말려 들어가 죽고 말았지. 밀레이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완성하지 못한 화관을 진 손, 자신의 불행을 모르는 사람처럼 노래 부르는 입까지 모두 그렸습니다. 특히 밀레이는 이런 오피리아의 감정을 꽃을 통해 영리하게 표현해냈죠. 그녀의 머리 위 수양버들은 버림받은 사랑, 그리고 버드나무 가지 주변에 있는 짙은 녹색의 쇠기풀은 고통을 뜻합니다. 오피리아의 목에 걸려있는 제비꽃은 육체적 순결과 젊은 날의 죽음을, 그녀의 오른손 주변에 떠있는 붉은 양귀비꽃들은 깊은 잠과 죽음을 뜻합니다. 그 옆에 흰색 데이지꽃은 순결, 오른편에 노란색 펜지꽃은 공허한 사랑, 펜지 왼쪽에 작고 붉은 아도니스 꽃은 슬픔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림 오른편 덤불 속에는 구멍 3개가 움푹 파여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치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이 상상되는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피리아의 자연 배경을 그리기 위해서 5개월 동안 한자리에 못 박혀 그림을 그렸던 밀레이. 직접 보지 않은 것은 그리지 않는 그의 욕심대로라면 아마 실제 모델도 강에 뛰어들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없었기에 대신 엘리자베스 시달에게 모델이 되어 드레스를 입고 물을 가득 채운 욕조 안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피리아가 죽기 직전 그의 드레스가 어떻게 물 위에 떠 있었는지, 그리고 점점 물을 먹은 옷자락이 어떻게 수면 아래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지 세밀하게 묘사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밀레이는 오피리아가 죽어가는 과정을 가장 사실적으로 또 가장 정교하게 그렸습니다. 인물의 손동작부터 풀 한 포기까지 의미 없이 그린 것이 하나도 없죠. 그림을 보는 관객들은 밀레이가 오피리아를 그릴 때 그랬듯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샅샅이 살피면서 완전히 몰입하게 됩니다. 즉, 밀레이의 묘사에 대한 집착이 관객으로 하여금 스스로 질문하도록 만들죠. 오피리아는 무슨 감정을 가지고 강물에 빠진 스스로를 받아들이게 된 걸까요? 사실적으로 정교하게 묘사된 자연 속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허구의 인물 오피리아. 여러분은 이 아름답고도 섬뜩한 매력을 가진 그림 속에서 어떤 감정을 가장 먼저 읽어내시나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미술 먹거리를 준비해 돌아올게요. 이상으로 오늘의 큐레이터 김준영, 디렉터 최연아, 엔지니어 윤세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